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yeah. 이 밤이 영원하길래 손 잡아봐 구름 달빛이 아름다운 밤이야 yeah. 나와 저 하늘을 걸어봐 I know 꿈속에서 만나 I'm waiting for you 아직 난 사랑을 잘 몰라 네